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계속 막 흑인 그 인종 문제 때문에 막 시위가 일어나고 막 그 백인들이 막 함부로 그 흑인들에게 총 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이제 뭐 오바마 흑인이 대통령 된 게 되게 큰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 할지라도 그냥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여전히 유지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내가 편하거든.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거든. 다른 나랑 다른 사람이 망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걸 보고 괜찮은 나를 안위하고 내 행복이 나는 행복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3D 업종계에 종사로 온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아요. 주변에 계속 막 필리핀 땅을 보고 막 하는 사람들 많고, 뭐 태국에서 오고 막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별로 되게 무시하는 듯이 보기도 하고, 분명히 학교 교육에서는 그게 나쁜 거라고 배우고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고 배우고 교회에서도 배우지만 우리 삶의 태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노동력을 엄청 착취하고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고 그 인권을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웬만해서 이런 고정관념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잘.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사신 일이 뭐냐면,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갖고 있는,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 그 생각들, 그 나의 자기 중심성을 깨시고 부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정말 나중에 정말 아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가 분명히 오겠지만, 당장은 내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 길이라는 거는 내게 싫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고정관념이 뭔지 압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정관념. 여러분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리고 어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정관념이 뭐예요? 내가 왜 돈을 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규? 행복해야 되니까. 아, 덥대요. 답이 그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생각합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수련회 때 무슨 주제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냐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그 선택지가 돈이었어.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여러분 직업 선택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그렇죠? 선택하고 또 그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시험 잘 보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럼 여러분 우리는 돈을 그렇게 추구할까요? 뭘 원해서? 내 삶의 행복. 우리의 고정관념이 뭐예요?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 무슨 얘기세요? 당연히 행복해야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 고정관념이 진짜 선입견이에요. 내가 마땅히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고정관념이라고, 그 선입견이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게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부서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을 깨어지고 그것이 무너지고, 아 내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나는 천국을 가야 돼.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난 죽어서도 천국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대하고 바란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8장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걸 봐야 돼요. 8장 34절,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는 것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가 나를 위한 거, 내 기쁨, 내 행복, 내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포기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하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리고 35절 보세요. 35절. 내가 행복, 자,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이라고 했죠?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35절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누구든지 내가 행복해야겠다. 누구든지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대요.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계속 읽어봅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복음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야말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전혀 없고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구나라고 나를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살아서도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천국도 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믿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쭉 살피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이 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의 어떤 이야기를 읽어도 이 두 구절을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아,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내 생명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길만이 생명을 진짜 얻는 길이라는 거. 그게 마가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건 한 사건,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칠병이어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내가 부정되고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무너지고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내려놓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나를 부정하는 길로 내가 가는 거, 내가 원치 않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큰 맥락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가봅시다. 이 칠병이어의 사건, 어떤 사건과 상당히 비슷합니까? 오병이어. 네, 그렇죠. 훌륭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합니다. 오병이어가 몇 장에 나온 줄 알아요? 6장에 나옵니다. 6장 30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 일어난 장소와 그리고 기적을 베푼 대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일어난 장소가 달라졌고 그 이 기적을 받는 대상이 좀 달라졌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동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왜 성경에 기록했는지 이 앞에 나온 오병이어 사건과 뭔가 비교해서 우리한테 이해하라고 지금 우리가 그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오병이어 사건을 살짝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오병이어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3절 마가복 6장 30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일단은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전에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쉼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쉼. 여러분들 쉼이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즐기는 거라고 했습니까? 네. 쉼은 목자를 만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참된 쉼은 내 양 같은 우리들이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32절, 33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지금 제자들은 쉼을 누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쉬지도 않고 배보다 더 빨리 예수님께 막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왜 이들이 쉬지도 않고 배보다 더 빨리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곳에 미리 가 있냔 말이야. 왜 그래요? 내게 필요한 걸 해결받기 위해서겠죠. 귀신이 들린 뭐 사람을 고치고 내게 있는 병을 고치고 내가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지금 당면하고 내가 지금 이게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좋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어려움을 생각해주고 내 상황을 이렇게 너그럽게 여겨주고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예수님이 여러분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34절 읽어보세요. 6장 34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게 뭔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긴다. 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귀신이 들려서 아니면 가난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파산을 해서 무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모실 때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내 직면한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그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 여러분들 자기 문제만 갖고 나온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해 가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시는 그 목자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참된 쉼이란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문제는 해결되면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네. 양은요 앞을 10cm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야. 우리 양들아 귀를 기울이세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내 앞에 바로 가고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가야 돼. 목자 양이 해야 될 게 그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내 앞에 가는 양들의 엉덩이를 보면서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진짜 그들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양 무리에서 탈선하게 되면 그 양은 막 이상한 데로 막 가게 되는 거야. 앞에 절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막 룰루랄라 뛰어서 떨어진다니까. 눈이 앞에가 안 보이니까. 그럼 당장은 먹을 게 없고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도 목자가 함께 있는 양들이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참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난 지금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걸 가고 있기 때문에 난 목자를 떠날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낭떠러지 떨어지고 예?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살아도 참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그 목자를 알고서 목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 다섯 마리와 아니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베푼 것은 그냥 우리가 작은 거 갖고 있는 거 갖다 주면은 그걸 하나님이 크게 크고 위대하게 쓴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그거 있잖아요. 쓸모없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채우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5,000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상식에는 이게 5,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걸로 먹겠습니까? 가장 그 도시락 그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갖고 다니는 도시락 통인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먹을 걸 해결해 준다는 거라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막 쫓아보낼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유는 아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겠네? 아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보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거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실패예요. 저주예요. 망한 거고 아무 쓰잘데기 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냥 한 범죄자가 죽은 것뿐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사가 죽은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보잘것없는 거, 그 쓸모없어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 보잘것없는 그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을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고도 남고도 충만한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이 오병이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것은 목자를 목자신 자기 자신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걸 아는 게 여러분들 참된 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믿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지금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한 여기 이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이 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이 이미 나한테 너무 축복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의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이유, 돈 벌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이미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그거를 모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분이 내 목자가 되시는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사로처럼 거지로 평생을 살아도 괜찮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안 괜찮군요. 자 여러분들 8장 여기 꺼졌다 켜졌다 그래. 8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자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봅시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아까 오병이어 때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뭐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있는 그 모습으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불쌍히 여기노라. 시작.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리라. 자 이번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불쌍히 여깁니까? 예? 집중해서 그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죠? 굶어 죽을까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요. 맞아요? 똑같은 단어에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가.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뭐라는 분이에요? 아 우리가 먹을 거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쉽게.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은 이 이방인들 아까 얘기했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한테 베푼 거고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한테 한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며칠 동안 따라갑니까 지금?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갔겠어요? 뭐 때문에? 단순한 기적이면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안 해주면 그냥 갔겠지. 뭐 때문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자기가 양식이 떨어져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란 말이야.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생각할수록 내가 내 자신을 못 돌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요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지금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 근데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나섭니다. 한번 볼게요. 6장 34절 35절 봅시다. 자, 34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가르쳤어요.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르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섭니다. 35절. 하루도 안 지났어. 저녁이 됐는데 제자들이 딱 나섭니다. 뭐라고? 35절 시작.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과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7병이어 사건은 누가 먼저 나섰어요? 예수님이 먼저 나셨어요. 근데 5병이어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나선단 말이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봤을 거 아니요. 사람들이 3일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음식이 떨어져가는 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나서진 않습니다. 근데 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하루가 지금 하루도 안 지났는데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나섭니다. 그리고 37절을 보세요. 야,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랍니까? 같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37절이다. 네, 다시요.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라. 자, 지금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하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해야 될 그 품삯이 필요해.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8장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 4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끝!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 지금 광야에 있는데 끝! 여러분 보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선입견과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보여요? 왜 이랬을까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나서서 이들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의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개처럼 취급했죠. 그냥 저주받을 인생으로 그냥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뭐 배가 고프든 뭐 어려움에 처해 있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들한테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렇군요. 뭐 어떡하라고요?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방 유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란 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 나한테 관련된 사람만 여러분 관심 있지 않습니까? 나와 연관된 사람에게만 관심 있잖아요. 우리는 왜 그래요? 내가 내 행복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럽니까? 내가 내 관심 있는 사람, 내 가족, 나랑 친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왜 바라요? 그 때문에 나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 혜택이 누려질 게 많거든. 그런 자들한테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굶어주고 있고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이 그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는 자리로. 네?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나랑 관련 있는 사람만 생각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을 깨는 자리로 예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일곱 개 있고 물고기 두어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을 앉히고 그들에게 갖다 줘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하기 싫은 걸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이방인하고 옷 스치는 것도 싫어요. 유대 이방인 땅에 갔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발에 먼지를 털고 그리고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을 떼어서 물론 예수님이 축복하셨지만 줍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준다고요. 그런 자리로 입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오병이었던 예수님이 그 축복 기도를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유대인을 먹일 때는. 근데 이방인 먹일 때는 축복 기도를 두 번이나 하십니다. 떡을 위해서 하고 고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생각했을 때는 막 아이씨 좀 싫을 수 있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요구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해야지. 하나님 여러분, 결국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그 칠병이어의 사건은 결국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정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정말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모으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곱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이 4천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보잘것없는 그것을 만족하게 느끼는 사람들, 예?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민족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선호도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교회라는 것은요, 나랑 뭐가 이렇게 성격이 맞아서 성향이 맞아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취미가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모여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때요? 여전히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나랑 친하고 나랑 그냥 같이 하면은 그냥 편한 사람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 모습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거 깨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것이 더 견고해.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만 막 친하고 안 친한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나랑 다르고 만나기 싫고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하고도 같이 어울리게 되는 거. 뭐 때문에? 맞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같이 예수님이 주신 거 그것을 만족해하고 같이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그것을 함께 나눈 자로서 함께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어떤 생각을 갖고 같은 어떤 선호도가 있고 취미가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종교라는 같은 그거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보잘것없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채운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한계로 우리는 모여지고 그리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한데 좋겠다. 이 말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까지 말씀인데 이 에베소라는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을 생각하면서 왜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자기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선입견과 이 고정관념을 놓치를 하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야. 좀 제발 좀 깨달으라고. 무엇이 너희를 그들과 하나님이 너희를 묶었는지 그걸 알라고.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제 이방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일 뿐이다. 그러나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이다. 그걸 십자가로 보여준 거란 말이야.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서로 정말로 하나 될 수 없던 그런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자라는 새로운 한 어떤 공동체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두세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줄까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우연히 나한테 주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청년들이 이번 6월 24일 날 우리 교회 조선족 그 부부가 계시는데 그 아들인가 딸이 결혼을 한대요. 6월 24일 날. 아, 25일 날 토요일 날. 그런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청년부에서 그 뭐야 축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는 왜 또 우리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얘기했더니 어떤 청년이 또 나한테 또 그래요. 왜 또 우리예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죠? 본 적도 없어. 나도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런 상황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걸 축하를 같이 해줄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게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뭐 약속 있으면 어쩔 수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나랑 관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예, 아마 뭐 회장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직 우리 임원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설교 시간에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 사건이 내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나타나서 우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잖아요. 한번 네 같이 많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집시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거기에 여러분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분입니다. 그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